이삿짐을 다 꾸려놓은 아버지가 자신들이 살던 텅 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벽에 박혀있던 못을 빼고 방을 걸레질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물었죠. 떠나갈 집인데 왜 더 정성스럽게 손질하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사 올 사람들을 위해서란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은 몰라도 우리를 좋은 사람들로 기억할 거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희입니다. 이사철이 다가왔죠. 떠나가는 자리. 거기에 어떤 흔적을 남겨둬야 할까요? 그 전에 살던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은 떠나는 사람들의 몫이겠죠. 영화 음악을 알기 전에는 밤이 무서웠는데 FM 영화 음악을 알고 난 뒤에는 밤에 피는 장미가 됐다고요? 서울도봉구 수유동의 조미연 학생. 자,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스텔라 중에서 캘리포니아 드리밍, 마마스 앤 파파스의 노래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한선희 씨, 그리고 하이텔의 이병성 학생도 잘 들으셨죠? 참 조미연 학생은 수연이 언니 진심으로 축하한다. 또 다른 세계로 뛰어드는 우리 언니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또 2학년 5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모두를 사랑한다. 정말 집이나 뭐 어떤 물건들만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철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들의 자리도 그렇게 이사를 하는 철입니다. 떠나가는 자리 잘 마무리하시고요. 뒤에 그 자리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깔끔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큼한 영화 있었죠? 자, 덴젤 워싱턴이 카리스마를 멋지게 발휘했고요.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역시 엠마 톰슨과 함께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 헛소동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이틀의 은미 씨 그리고 지선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The Picnic입니다. Sigh no more, ladies. Sigh no more. Men were deceivers ever. One foot in sea and one on shore. To one thing constant never. Then sigh not so. Let them go, and be you blithe and bonny, converting all your sounds of woe into hey, nonny, nonny. Yeah.

대구 산격 3동의 박현숙 씨, 좀 늦었네요. 하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속도로 매표소 아저씨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미스터리 데이트 중에서 인엑세스의 디서피어 띄워드렸습니다. 에산호크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에산호크가 나온 영화죠.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속편 진행하는 시간이죠. 오늘 벌써 34번째 작품 소개해드릴 시간이네요. 34번째 작품은 클럽 싱글스입니다. 원제는 싱글스고요.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일찌감치 발매되었지만요. 영화는 개봉을 하지 않고 곧바로 비디오로 출시됐죠. 작품의 무대는 시애틀입니다. 엔지니어인 스티브는 락뮤직 클럽에서 린다를 만나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린다는 시민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아주 당당하고 젊은 여자였는데요. 그도 스티브에게 마음이 끌리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두죠. 한편 스티브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웨이트리스 자넷은 역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락싱어 클리프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원하는 자넷에 비해서 클리프는 건성으로 그녀를 대합니다. 자, 영화는 이 젊은이들이, 이 싱글스들이, 독신 젊은 남녀가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지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사랑 찾기와 함께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데에 따른 책임감 등을 그 강렬한 락 음악과 엮어서 아주 상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영화를 엮어가는 형식이 독특해요. 마치 조그마한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엮듯이 표제가 붙어 있고요. 또 특히 헐리우드의 젊은 배우들인 브리지 폰다는 자넷으로 나오고요. 캠벨 스콧은 스티브로, 또 맷 딜런은 락싱어 클리프로 아주 야성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배우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재미 또한 만만찮습니다. 자, SKC에서 출시된 클럽 싱글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자,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중에서 들려드릴 곡은 Battle of Evermore, 그룹 러브몽거스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의 김동철 학생. 자, 여기 기자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제 친한 친구도 여기 있어서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인데. 잘 들으셨습니까? 특기가 분위기 파악, 말싸움, 잘난 척하기, 혼자 영화 보기라고요. 상당 부분 저와 비슷하네요. 엽서 마지막에 To be continue라고 쓰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름을 보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Battle of Evermore, 그룹 Love Mongers의 노래, 영화 Club Single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속편, 그 35번째 영화는요. 행복찾기입니다. 이름이, 제목이 좋죠? 원제는 This is my life고요. 이 영화는 노라 에이프런의 감독도 하고 각본도 쓴 그런 작품인데요. 노라 에이프런 이름 귀에 익으시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을 써서 이래 헐리우드의 1급 작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최근에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도 감독했고요. 자, 이 여류 감독의 작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역시 분위기가 비슷해요. 행복찾기 역시 생활 속의 작은 이야기와 느낌들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옮겨놓은 영화입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한 중년의 노티는 화장품 판매원을 하면서 두 딸과 함께 살아갑니다. 혼자서 두 딸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티는 성격이 워낙 낙천적인 데다가 또 딸들에 대한 사랑도 각별해서 별 문제가 없지요. 더욱이 그녀에게는 남을 잘 웃기는 아주 특별한 재주까지 있습니다. 함께 살던 아주머니로부터 집을 유산으로 받게 된 도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본격적인 코미디언이 되기로 한 거죠. 자, 이 세 모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려는 듯이 합창을 하면서 대도시 뉴욕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도티의 재능은 빨리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딸 에리카와 오플도 TV에 나오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요. 하지만 공연 때문에 도티가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새 모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갈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드라마 구조는 헐리우드의 가족 드라마와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엄마와 딸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감정의 변화들이 대사나 연기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극적인 재미도 뛰어나고요. 게다가 리버 피닉스의 애인으로 알려진 사만다 마티스가 큰딸 에리카로 나와서 아주 독특한 사춘기 소녀의 그 심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끌죠. 5일 영상에서 출시된 비디오인데요. 이 This is my life, 행복찾기에서 음악은 여성 싱어송라이터인 칼리 사이먼이 맡았습니다. 그 워킹걸에서도 영화 음악을 맡아서 점차 그 자신의 발판을 넓혀가고 있는 음악가죠. 그녀가 직접 영화 속에서 부릅니다. Love of my life. I love lilacs and avocados, ukuleles and fireworks, and Woody Allen and walking in the snow. But you've got to know that you're the love of my life. You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From the moment I first saw you, the second that you were born, I knew that you were the love of my life, quite simply the love of my life. Standing ovations and falling into bed. But get it through your head that you'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ou are the love of my life. The moment I first saw you, the second that you were born, I knew that you were the love of my life, quite simply the love of my life. You can drive me crazy, you can drive 광주 동구 지산일동의 민정 씨.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애기들을 소개하면서 그 아버님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나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걸 느껴져서 적어봤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지적이셨어요. 저도 그런 표현들은 유난히 싫어하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끔 제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모양이에요. 민정 씨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노라 에이프런 감독을 여류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그 여류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죠. 자, 노라 에이프런이 감독한 This is my life 중에서 Love of my life 칼리 사이먼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속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6번째 영화는요. 세영아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형사 매드덕, 원제는 매드덕 앤 글로리입니다. 경찰인 중년의 웨인은 매드덕, 광견이라는 별명과는 달리 한 15년 동안 총 한 번 싸워본 적이 없는 좀 겁 많고 나약한 형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살인사건 현장에 들렀던 그는 우연찮게 강도한테 위협받던 한 신사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격투 끝에 강도를 잡았다거나 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강도에게 대들 수는 없고 해서 어떻게 말로 타일렀더니 이 어리숙한 강도가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데 웨인의 겁쟁이 행동으로 살아남은 중년의 신사는 다름 아닌 악덕 고리 대금업자이자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는 코미디언 해롤드였습니다. 해롤드는 감사의 표시로 웨인에게 자신의 소유인 한 여자를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주일 동안 웨인과 글로리라는 그 아가씨가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죠. 마침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고 웨인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생 처음 용기 있는 자로 변신합니다. 명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겁 많고 어눌한 형사 매덕 역을 했고요. 감독은 존 맥너튼입니다. 또 글로리 역은 우마 더먼, 지금 신세대의 젊은 연기자죠. 해럴드 역은 그 천재 코미디언입니다. 빌 머레이가 맡고 있고요. 미국 영화 같지 않은,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은 그런 엔딩을 볼 수 있는 영화 CIC에서 출시된 형사 매드덕입니다. 자, 이 중에 삽입된 루이스 프리마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Just a Gigolo. I'm just a gigolo and everywhere I go people know the part I'm playing. Paid for every dance, selling his romance. Oh, what they say. There will come a day, and youth will pass away.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hen the end comes, I know they'll suggest to the laws. Life goes on without me. And just a gigolo, everywhere I go. People know the part I'm playing. Paid for every dance, selling each romance. Oh, what they say. And there will come a day, and youth will pass away.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hen the end comes, I know there's just a gigolo. Life goes on without me, 'cause I ain't got nobody. Oh, and there's nobody cares for me. There's nobody cares for me. I'm so sad and lonely. Sad and lonely, sad and lonely. Want some sweet mama? Come take a chance with me, 'cause I ain't so bad. We love songs all of the time. Beelzebub, Beelzebub. I ain't got nobody. Oh, and there's nobody to kiss for me. There's nobody to kiss for me. Nobody to kiss for me. 하이틀의 황철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주 저절로 어깨춤이 나올 것 같은 곡이었죠. 루이스 프리마의 Just a Gigolo, 영화 Mad Dog and Glory, 형사 Mad Dog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난 1월부터 마련해드렸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속편의 마지막 영화를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93년에 출시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그 마지막 작품, 37번째 영화는 휴전입니다. 원제는 A Midnight Clear고요. 사실 이런 영화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숨겨진 비디오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소리소문 없이 비디오로만 출시된 이 영화를 저희 FM영화음악이 먼지구덩이에서 꺼내서 먼지 탈탈 털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근처의 전선에 미국 병사 6명이 배치되어 있죠. 이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지능지수가 매우 높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원래는 12명이 뽑혀왔는데 6명이 어이없이 죽고 말았죠. 영화의 나레이터인 주인공 나쏘령은 얘기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거하고 전쟁터에서 죽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요. 이들 6명은 역시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독일군이 언제 침입해올지 알아내야만 하는 정탐병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외딴 집에 남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탐을 나갔다가 독일군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군은 그들을 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군 병사들의 진지인 그 외딴집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뭔가가 날아와서 수류탄인가 했지만 눈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독일군 역시 정탐병으로 7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미국군에게 항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소룡을 비롯한 6명의 미군 병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윌킨스에게만은 비밀로 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윌킨스는 전쟁 부적응자였는데요. 독일군 투항에 따른 공을 모두 윌킨스에게 돌려서 그를 명예 제대시키자는 친구들의 우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윌킨스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진 항복을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던 독일군과 미국군 친구들의 청소를 듣고 그 윌킨스가 뛰어나와서는 그만 독일 병사들을 쏘기 시작한 거죠. 순식간에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독일군 7명은 모두 죽습니다. 미군 역시 윌킨스를 가장 아끼던 전우가 전사하고요. 전쟁의 참상을 전혀 다른 소재와 시각으로 다룬 영화가 바로 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비디오 무비 가이드에서 별 4개를 받을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입니다. 감독은 배우 출신인 키에스 고든이고요. 주연은 에반 호크가 맡고 있습니다. 자, 5일 영상에서 출시된 A Midnight Clear. 휴전을 보면요. 영화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양국 병사, 미국군 병사와 독일군 병사가 함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 탄넨바움. 이 봄에 크리스마스 캐롤 한번 들어보시죠. 앰브로시 앤 싱어스의 노래입니다. 봄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니 들으니까 아주 좀 비장한 느낌이 드네요. 이 봄에 제게 아주 예쁜 글씨로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신 대전 서구 탄방동의 신재현 학생께 띄워드렸습니다. 오 탄넨바움, 영화 휴전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자,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속편도 이제 끝났네요. 93년에 출시된 비디오 중에서 정말 숨어있는 비디오들만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것 말고도 뭐 좋은 것들 또 많았겠죠. 37편이었습니다. 다 꼽아보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34번째 영화 클럽 싱글스부터 소개해드렸고요. 클럽 싱글스는 카메론 크로우 감독의 영화로 원제는 싱글스였고요. SKC에서 출시됐습니다. 35번째 영화 행복 찾기, 원제 This is my life, 노라 에이프런 감독의 5일 영상에서 출시된 작품이고요. 형사 매덕, Mad Dog and Glory는 그 독립영화 감독 출신이죠. 존 맥노튼의 영화고요. CIC에서 출시됐습니다. 37번째 휴전, A Midnight Clear는 키에스 고든 감독 작품으로 5일 영상에서 출시된 작품입니다. 자, 수영이의 20번째 생일 축하해 주셨죠.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이응석 씨. 20살 정말 푸르른 나이입니다. 가장 어울리는 영화가 있죠. 성 엘모스의 열정이라고 비디오 제목으로는 나왔는데요. 원제는 Saint Elmo's Fire입니다. 바로 카페 이름이죠. 하이텔로 장영원 씨와 황희승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존 파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Man in Motion. 서울 구로구 개봉이동의 이화진 씨 새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어떠셨어요? 좀 신나는 곡이었죠? Saint Elmo's Fire 중에서 존 파의 노래 Man in Motion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 4가의 신주희 학생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학이요? 수학 저도 못했어요. 비결 있으면 비결 없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저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못했으니까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 됐네요. 새벽 1시 그리고 FM 영화 음악 얼굴 모르는 DJ와 추억만 가득하게 했던 이름만 익숙한 PD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지는 오래됐지만 가끔씩 FM 영화 음악에서 소개한 비디오를 찾느라 고심도 해본 청취자라고요. 청파동 2가의 이혜리 씨 오늘 마지막 곡 혜리 씨를 위해서 띄워드릴게요.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경배 씨도 듣고 계십니까? 영화 스탄누 뚜띠 베네 Everybody's Fine의 테마 비아지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시네마 천국의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죠. 자, 이 음악처럼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만사가 쾌조하길 바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